그대가 많이 그리워져요. 예쁜 눈빛과 숨소리까지 사랑해서 보낼 자신 없어서 내 가슴은 멈춰 있는데 사랑이 이렇게 아플 줄은 정말 몰랐죠. 눈물만 나네요. 사랑해서 사랑해서 그대를 지울 수 없나 봐요. 행복했었던 시간도 아름답던 추억도 이제 모두 다 끝난 거겠죠. 가슴이 아파요. 내 심장도 저려와요. 눈물이 말라서 흘릴 눈물조차 남지 않았어. 처음부터 이러면 난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랑해서 그대를 보낼 수가 없나 봐요. 싶은데 그대 내게로